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다를 광명성졸의 즈음에서 도이칠란드 베를린 아차이 미디아 프린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로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